say my name. La la la la la. I love when you call my name. 무슨 일이 있을 땐 주저하지 말고 나를 불러줘 my lady. My lady. 혼자라고 느낄 땐 아무 걱정 말고 내 번호를 눌러. 난 네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누가 있거나 24/7 언제든지 함께 숨 막힌 도시를 벗어나 내 손을 잡고 떠나. Always one. Baby when I'm with you, with you. 세상 모든 것이 all good, all good. 우리 함께 할 땐 높은, 저 높은 하늘에도 닿을 수 있을 것 같아. Baby I'm not with you, with you. 난 안 돼 I'm in trouble, trouble. So I really need you, need you. 너와 함께 할 거야 매일 바바바바바. Ooh boy, my girl. 우리 함께 할 때는 나도 너도 모르게 번지는 미소. I think I'm addicted to you. 약도치 너는 마치 중독하는 술. 깨고 싶지 않은 꿈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어 baby. 그리워 난 너의 손길. I'ma call you right now.